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하니까요. 그 말을 오늘 처음 들었다면 이건 당신을 위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해 내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지는 않나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작아진 기분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헤쳐왔나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견뎌내고 성장해왔나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당신의 마음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았어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우연이 겹쳐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살아남고 만나고 사랑했기에 당신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당신이 태어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자체로 당신은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당신의 폐가 숨을 쉬고 당신의 뇌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잠시 느껴보세요.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과나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잊어버립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만 보느라 이미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을 잊죠. 하지만 잠시 뒤를 돌아보세요.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비교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새로 배운 것, 극복한 어려움, 만난 사람, 느낀 감정들,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5년 전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놀라워할 것입니다. 와, 나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 이런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실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패들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이 용기를 내어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다른 출발점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속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속도대로 걸어가고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과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어떤 말을 건네나요? 아마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괜찮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날도 있는 거야. 그런데 자신에게는 어떤가요? 실수를 했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시나요? 혹시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는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친구에게 하듯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당신도 이해와 공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보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말이죠.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 하루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실수를 했다면 실수할 수도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세요. 누군가와 비교하며 속상해 한다면 너는 너만의 특별함이 있어. 비교할 필요 없어 라고 격려해 주세요. 당신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되고 화날 때는 화내도 됩니다. 항상 긍정적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고생했어, 고마워 라고 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보자 라고 응원해주세요. 작은 성취가 있을 때는 잘했어, 자랑스러워 라고 칭찬해주세요. 당신이 당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다. 나만의 강점과 매력이 있다.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두 명 없습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각자의 개성과 특성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노력할까요? 왜 우리만의 독특함을 부족함으로 여길까요? 당신만이 가진 것들을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의 유머 감각, 남들보다 세심한 관찰력, 따뜻한 마음, 끈기, 창의성, 배려심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도 당신만의 특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취향, 당신의 관심사,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모두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당신의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든 경험이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다름이 외로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혼자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용기 있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다양성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당신의 다름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당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세요. 나는 나만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다.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답게 사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성공해야만, 완벽해야만, 유용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갓난아기인 당신을 사랑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걷지도, 말하지도, 도움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건 없이 사랑받았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성과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의 따뜻함, 당신의 웃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합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아직 당신을 충분히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사랑은 때를 기다립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사랑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앞으로 다시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말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세요. 나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다.